하지 않는 저 나만은 떠날 수 없네. 앞산에는 뻐꾹 소리, 뒷산에는 진달래꽃, 빨갛게 피고 지는 내 고향 좋아.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은 이곳에 조용히 살아야지. 피고지는 내 고향 좋아.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은 이곳에 조용히 살아야지.